깊은 너무 조용해.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.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.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.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?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.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.